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고 묵상하는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쭉 살펴봤고 또 어떻게 아침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지난 주일 설교 본문하고 이렇게 딱 맞아지면서 우리 한 주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20년 넘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모았던 선교지, 이방 선교지에서의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뒤에 이틀 동안에 연속으로 아주 험악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갔다가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게 되어지고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어지고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한 사도 바울 앞에서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먼지를 날리면서 바울을 없애자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매질하여서 신문하려고 하다가 또 그 극적 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밝히고 또 어저께 생명을 또 연장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법정 앞에 사도 바울이 또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특별히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정부가 유대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에 있었던 작은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특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 왕을 따로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본 대로 헤롯의 일가를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법정이었던 종교법정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인정해주고 그 종교적이고 그들 안에 있었던 민족적인 문제는 그들이 재판하고 그들이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이거나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이고 어떤 민족적인 문화적인 법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 산헤드린에서 전적으로 심판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돌에 쳐 죽여야 되거나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거나 그런 것들을 그 법을 인정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유대 나라의 안정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거 이 유대인들은 딴 거는 다 받아들이고 세금도 내고 충성할 수 있지만 이 율법을 만약에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2장 30절부터 나와서 23장 앞부분에 나오는 공회 앞에 서게 된 바울의 모습은 그냥 단지 종교인들 앞에 선 모습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잘못하면 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보면 자신이 일부러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은근슬쩍 보여줍니다. 우리 23절부터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저 말도 못하게 그 입을 쳐라. 그러니까 이거는 입을 때려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벌하라는 말이었어요. 신성모독적인 입의 범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다 너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널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느냐? 내가 무슨 잘못한 말이 있다고 나를 때리느냐? 그거는 너도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라고 대제사장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곁에 산 사람, 사도 바울을 때릴 수 있기 위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에게 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욕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성경의 율법에 너의 백성의 관리들,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딱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공문을 받아서 이미 20년 전에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자신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또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또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강력하게 자기는 대제사장만큼 혹은 그보다 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공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듣기로는 모세를 멸시하고 율법을 일부러 어기고 성전을 모욕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바울이 듣고 있었다고 이미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나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네 라는 변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부터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이곳에 어떻게 빠져나갈까 살펴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 중에 절반 가까이는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바리새인들. 또 절반 가까이는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다투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부활의 문제 때문에 영이 있다, 천사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적으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바울이 또 머리를 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예,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나도 당신들 편입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사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여기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래요. 그들이 그렇게 사두개인들과 다퉜던 부활의 문제를 지지하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7절에 바울의 예상대로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확 나눠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죠. 적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를 심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반으로 갈라낸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악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예. 언제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 변호해요. 사도 바울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번의 큰 위기를 또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 매질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에 의해 매질을 당하는 건 그냥 단순히 곤장 몇 대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던 것처럼 채찍에 맞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거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위기를 겪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서 그 위기를 빠져나왔어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또 오늘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을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봤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가 말리는 순간순간이었겠어요. 이 말이 통하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에 의해 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고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순간순간이 죽음의 위험 같은 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막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서 그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긴장했을 것이고 또 머리를 쓰기 위하여 얼마나 순간순간 했겠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오늘 그날 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 밤이 어떤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끌려다니고 또 간신히 로마 군대에 의해 생명을 부지하고 연장하게 되었을 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매질하려고 하는 순간을 또 모면하게 되어지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 짧은 순간에 사도 바울은 아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 때는 디모데도 옆에 있었고 실라도 옆에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본 대로 야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전도팀들이 있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재판받고 신문받는 위기 가운데 서면서 바울은 아마 가장 그의 인생에 혼란스러웠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근데 그날 밤에 11절 말씀 바라보시면 누가? 주께서 어디에?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고 예.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원어로 보면 에피스타스 호 퀴리오스라는 말로 이 말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 에피스타스라는 말은 원어로 바울 바로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서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 퀴리오스라는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성경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곁에 누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날 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날 밤, 괴롭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심각하고 괴로운 그날 밤에 주님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았던 그날 밤,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부러 자기 곁에 계셨던 분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퀴리오스. 이거는 제가 이야기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만유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곁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심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오고 깜깜한 암흑의 절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도 주님이 쥐고 계시다. 내 생사와 복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지만 죽고 싶어도 뭐 할 수 없어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막 살려고 몸부림쳐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이 자신의 생명을 쥐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자기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도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걸 사도 바울이 그 밤에 바라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금 자기가 재판받고 신문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취하기도 하고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바울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에피스타스라는 말은 특별한 표현인데 그냥 곁에 섰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편히 되어주셨다는 말도 되고 함께 하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밤에 바울의 편히 되어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밤 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린 자꾸 이 말씀을 잊어요. 주님께서 내 곁에 내 편히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잖아요.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밤, 절망의 밤이 찾아왔을 때마다 여러분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쭉 보면요, 천부장 앞에서도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들 앞에 섭니다. 펠릭스, 그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뭐 이런 로마의 총독들을 쭉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바울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소망을 계속 전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도 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죄수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요, 자신을 끌고 가는 장교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자신 곁에 서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11절 말씀해 보면 바울 곁에 서신 주님께서 뭐 하셨대요? 말씀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밤에 자신 곁에 서신 주님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다르세이라는 말이거든요. 담대하라. 용기를 불어넣으실 것이다. 힘을, 마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네가 유대인들 앞에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를 증언한 거란다. 그리고 너는 이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담대함을 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에서 전하기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곁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머리를 쓰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하루일 수 있어요. 바울에게 그날 하루가 그런 하루였듯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막 끌려다니고 괴롭힘을 당하는 하루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앞날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또 막막한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유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힘내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편이란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 귀한 사명이 있고 뜻이 있단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네가 될 거란다, 내가 너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할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